KBS 뉴스. 한양대학교 에너지 신산업 정책 제안 공모전 접수 안내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정책 분야 전문가 강연을 통해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방법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24일 동안 공모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에너지 신산업 혁신공유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제1회 코이크 아카데미 개최 안내입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오는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이크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안내입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스토리에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 및 태그 후 응원의 한마디를 쓰면 참여 완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5만 원 상당의 배달의 민족 상품권과 치킨 쿠폰,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는 10월 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불리칸주의 산미겔 마을이 태풍 노루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필리핀 북부에서 발생한 슈퍼 태풍 노루로 현재 필리핀에선 공공기관 업무와 학교 수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6일 오후 3시 기준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마을 곳곳에선 홍수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은 지난 4월에도 태풍 매기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영화 국제수사, 강철비, 곡성의 주인공인 천만 관객 배우 곽도원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곽도원 씨는 오전 5시쯤 제주 어음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았습니다. 경찰 출동 결과 곽도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제주에 거주하며 2018년 제주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제페토의 운영사인 네이버제트와 게임사 슈퍼캣의 합작 법인인 잽이 일본 시장에 진출합니다. 잽은 올 3월 정식 서비스를 오픈한 이후 6개월 만에 누적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잽의 메타버스 공간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1,100만 회가 넘는 참여 수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잽은 일본 현지 파트너사인 스베테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 물꼬를 틀 계획입니다. 한양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2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하인,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